따라 합시다. 오병 이어의 기적은 내게도 일어나야 한다. 아멘. 이 오병의 기적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도 들어서. 그 신학자들 간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병의 기적. 오병의 기적은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기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은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말씀 갖고 하도 들어가지고. 남의 기적이고, 다른 사람의 표적이고, 나한테는 그저 무슨 그 미투스, 신화 같고, 신화 같은 이야기. 성경이 있으니까 믿어주자,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 갖고 은혜 받는 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임하는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 전체에서 이 오병이 기적은 의미가 커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엄청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이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뭐냐, 뭐 첫 번째 십자가에서 뭐 사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나사로도 살리고 뭔데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제자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오병이어 사건 그들에게 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그런 내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첫 번째로 그 증거가 있어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기적은요, 복음서 네 군데 다 나온다 그랬죠. 다 나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군요. 그것도 큰 기적인데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이거는 다 나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기적을 맛본 사람이 남자만 몇 명? 5천 명. 유대 사회에서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식이 바뀌어서 왕으로 삼죠. 왕으로 삼죠, 저거. 뭐 이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들이 삼는 왕은 저분이 이런 정도 하면 우리는 먹고 산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오로마를 물리쳐 줄 것이다. 정치적인 왕, 경제적인 왕, 그렇게 생각하고 왕으로 삼성하고 민중 봉기까지 일어날 정도였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그냥 피하셨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죠? 경제 참 문제죠. 경제가 좀 살만해야 되는데 자꾸 어렵다고들 하니 못 살겠다고들 하니.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 처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환경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못 살겠다는 거죠. 뭐 지금도 못 살겠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면 살 일이 생기는 거죠. 살 일이 생기는 거죠. 14절로 15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오병이어 결과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선지자다. 메시아까지 안 봤어요. 아직 메시아 수준까지 못 봤어요. 선지자다.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주는데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참 능력 있는 분이시다. 우리 왕으로 삼자.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왕으로 막 삼으려고. 예수님께서 피하셨다. 산으로 가셨다. 바다 보도 좋지만 산도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가끔 산에 가세요. 산.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산에 가서 산을 좀 찾아요. 그래서 조용히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즐겨 산을 찾으셨어요. 거기 가면 나를 볼 수 있잖아요. 나. 바다에 가면은 시끄럽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있어. 산에 가면 나를 볼 수 있어. 예수님도 산에 가서.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예, 결론이었어요.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 막 소문이 막 다 퍼졌어요. 자, 오병이어의 예, 은혜 받지 못하는, 좀처럼 은혜 받을 수가 없는 이 내용 가지고 우리 한번 은혜 받아 봅시다. 1절로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이 갈릴리는 사실은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인데 커요. 그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프 모양으로 길어. 그래서 긴네렛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디베리우스 로마 황제 시대에 그 호수 옆에다가 도시를 뭐 마을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디베라입니다. 디베라. 그 디베라 바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똑같아요. 여기를 이제 건너서 어디 벳세다로 가신 벳세다. 벳세다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와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가실 때 초라한 행색으로 가시고 외롭게 가시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구원 사역 가운데 육적 건짐의 사역, 구원 사역, 가난과 질병을 물리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힐링 사역, 치유 사역, 치료 사역, 병자를 많이 고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야, 저분이 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 다 똑같아요. 병자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권세들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돼. 신유의 능력을 회복을 해야 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게 표적이 나와야 돼. 그러면 큰 무리가 따른다. 큰 무리.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이어가는 치유 사역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했더니 고쳐줬더니 따라왔다. 많은 병자 고쳤어요. 성경에 나온 것만 고쳤겠어요? 치유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라 그랬죠? 몇 년에 그랬어요? 3년이죠. 3년이란 증거를 뭐라고 왜 3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느냐?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왜 3년으로 추정하느냐 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순절기를 세 번 겪으시고 그렇지 유월절을 세 번 겪으셨다. 유월절을 매년 한 번씩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번 그쳤어요. 세 번. 그러니까 몇 년 계셨느냐? 3년. 지금 뭐예요? 보세요.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이번에 유월절은 몇 번째 유월절일까? 혹시 아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예요? 첫 번째 유월절 요한복음 2장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 그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셨죠. 유월절 때. 그때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참상 시장이 돼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아버지께서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집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시장통으로 만들어 버리느냐. 정하셨어. 그 첫 번째. 지금 이제 이게 오병이어 사건쯤이 유월절 때야.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두 번. 세 번째가 언제일까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 십자가 지실 때. 그건 이제 내년이겠지. 내년 이 시점으로 본다. 두 번째. 성경을 이렇게라도 봐야 합니다.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니 벳세다에 도착해서 벳세다에도 골짜기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따라오니까 어디 지금처럼 어디 뭐 극장이나 어떤 그 스타디움이나 이런 데 없으니까 교회나 큰 교회나 이런 게 없으니까 골짜기로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몇 명 따라왔어요? 몇 명이요? 남자만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나 수많은 사람. 한 만 5천 명 따라왔던 얘기예요. 애들하고 다 있어. 여러분들 이거 상상을 자꾸 그려가면서 자꾸 그림을 만들어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5천 명 정도 막 따라온 거예요. 지금 베세다 광에 꽉 차는 거지. 만 5천 명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있는데 저녁때가 됐어요.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내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안 돌려보내요. 우리 주님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안 돌려보내신다고 받아가세요 여러분. 좀 풍성히 받아가시라고 좀. 예배 끝나고 갈 때도 그냥 뭐 내가 뭘 하러 왔는지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들으러 왔는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전부가 얻어갔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받아서 그냥 그들은 전부 반응이 뭐냐? 놀랍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원더풀이야, 원더풀. 깜짝 놀랐다. 이게 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깜짝 놀라고 두려움이 아니라 원더풀. 보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로또 복권 터졌을 때 당첨도 와 원더풀. 경이로운 자연 환경을 봤을 때 와 너무 좋은 거야. 기다리던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 왔어. 원더풀. 엄청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 이런 반응 좀 하세요. 좀 놀랍고 기뻐하시고. 밥을 때가 됐으니까 밥을 줘야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 참 굶주리고 있는 거 배고픈 거 보고 못 참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밥을 줘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어떤 무리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가만히 있어도 되시는데 빌립에게 이랬을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떡을 사가지고 떡이라 좀 먹였으면 좋겠다. 밥을 좀 먹이자. 예수님은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돼요. 왜 하필인 빌립을 불렀을까? 빌립이 아마 식사당번 같아. 식사당번. 식사당번은 이렇게 또 예수님이 또 시험 대상이 돼야 돼 또. 누구예요 요즘? 조일주 권사님인가?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주방 맡았으면 더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마귀가 시기하거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 무슨 일이 있으면 물어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런 거 하도 잘하니까 또 우리 권사님 빌립이 식사당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빌립을 콕 찍어가지고 야 저 사람도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빌립이 당황했어. 해는 다 지는 빈들에서 빈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빈들 아무것도 없다. 빈골짜기. 패도 졌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패도 지고 빈들이고 사람은 많고 가진 것은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일어나야 될 게 뭐야? 기적이 일어나야 돼.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의 삶이 베세다 빈들 같아야 돼.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오병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빌립이 딱 생각해 보니까는, 야, 이거 골치 아픈 거야. 저한테 물어보시지. 내가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꼭 나와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 여러분 시험 싫죠? 시험 싫어. 시험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싫은데 사실은 시험은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시험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시험을 뭐라 그래요? 그걸 유혹이다. 템프테이션. 유혹.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는 유혹. 그건 걸려들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시험하시느냐? 상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뭐 주시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데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 돼요. 빌립을 시험했다. 그럼 빌립이 시험 통과한 복, 참 큰 복을 받는데 그 아브라함 시험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했죠? 아브라함 시험의 그 내용이 뭐였어요? 누구를 바치라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그 시험 통과했죠? 통과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전신을 악하게 드리는데 지난주 오후 시간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을 믿었어요? 네 씨로 네 씨가 번성하리라. 그 씨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삭이. 이삭을 바치라 해도 씨가 번성한다니까 차마 죽이기 싫겠냐. 하나님 약속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시험이란 이거예요. 네가 내 약속 믿느냐? 이거 무슨 물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느냐? 이게 시험이야. 그럼 아멘하면 되는 거죠. 그 시험 통과하는 거 아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아브라함이 딱 하니까 정말 그대로 온 행동을 하나님 믿어드리는 행동을 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약속은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라 그래요. 사랑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정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추상적이고 또 너무. 뭘 믿어드린다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을 믿어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신다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럼 끝나는 거야. 약속을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놓은 약속이 있는데 얘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가끔가다 시험한다고 우리에게. 테스트한다고. 이거 믿음 올려주려고. 그 아브라함이 통과하니까 믿음 됐다. 너 믿음에 조상해라. 조상해. 다 해라. 너 믿음을 다 가져라. 다 가져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나 시험 좀 할게요. 나 시험 좀 시험지 좀 주세요. 나 시험 좀 할래. 왜? 합격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럴수록 자꾸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더 큰 게 와. 더 큰 게 와. 믿어져요? 자, 그래서 빌립을 딱 찍어가지고 빌립을 이제 주님께서 빌립이 아시죠?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아시죠? 어떤 제자인지. 어떤 제자일까? 나중에 나와요. 뭐 여기 나오잖아. 자, 7절 보면 나와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다. 뭐에 밝아요? 계산에 밝다. 숫자에 밝다.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야. 숫자 밝다. 숫자. 계산에 밝다. 현실적.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명의 하루 품삯인데 200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일한 모든 노동의 대가 그 품삯 받은 것 가지고도 모자란다. 어림도 없다. 그거 가지고도. 계산 빨랐어요. 참 빨랐죠. 이거 다 먹이려면 돈이 그 정도 필요하다. 팍. 빌립의 계산.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 지금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앞에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야. 우리 맨날 이렇게 살아. 맨날. 예수님 옆에 계신데 결론이 불가능해요. 왜? 내 생각, 내 계획, 내 숫자. 내 머리, 내 이성, 내 지식, 내 지혜. 이거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어떻게 이거 5천 명을 이 밤에 어둑어둑해 지는데 그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먹여라. 먹일 수, 그 말은 뭐냐면 먹일 수도 있다. 먹일 능력이 내게 있다. 뭐 이런 말씀인데 우리처럼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들 크리스천들이 숫자 계산 좋아요 좋은데 빌립의 이 계산에는 빠진 게 있다. 빠진 분이 있다.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 빠졌어요. 예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낫게 하시는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합니다. 상황했죠.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왜 마이너스가 되고 안 되는가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능력을 자꾸 빼요. 빼. 안 계신 것처럼 이거 불신앙이에요. 이거 불신앙.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먼저 세워드리고 자리에 앉히고 중심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빌립은 지금 예수님 빠졌어. 지 계산해서. 그러니까 막 아우 복잡해지고 어렵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할 일도 많고 계산해야 되고 하는데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딴 데 가 있는데 교회 와 있잖아. 그럼 뭔가 틀리잖아 우리는. 눈에 안 보이나 사람들은 안 믿어요. 천국이 있다고 안 보여. 어디 보여줘. 우리는 안 보이는데 믿어요 우리는. 뭔가 다르잖아. 뭔가 달라야지 계산법도.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믿음이 빠지선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경제야 우리 여기. 자, 빌립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빌립이 제자라는 제자. 제자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7절 이거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7절.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응? 아주 조금씩 줘도 이 조금이란 말, 조금씩이란 말. 그 다음에 200데나리온 떡이 어떻게 해요? 부족. 조금. 그 다음에 부족. 이게 우리의 계산. 항상 우리 결론은 뭐냐? 아이고 남아도 조금 남고 겨우 살만하고 아니면 뭐야 뭐가 또 부족하고 이게 인간의 계산법이라고 이게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절 봐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니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도 그렇게 주시니 그들의 어떻게 준다고? 조금이 아니라 어떻게? 원대로. 그 다음에 13절에 이에 고둔이 보리떡 다섯 개를 먹고 남은 쪼가 아까는 부족했는데 빌립은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다고? 먹고도 남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쪽으로 살 거예요? 이쪽으로 살 거예요? 조금씩 부족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면 원대로 먹고도 남음이 있더라. 부스러기면 열두 광주리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응? 오늘 결심이에요. 오늘 선택해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똑똑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조금 부족해. 이게 빌립이에요. 이게 우리였어. 그런데 봅시다. 또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 한 사람. 8절로 9절 봅시다. 8절로 9절. 또 제자 중에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이 애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죠? 빌립은 빌립으로서 해결이 안 돼요. 빌립의 믿음 갖고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의 믿음 갖고 사셨으니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아니라 항상 조금이고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또 한 제자가 나와요. 누구죠? 안드레. 안드레는 누구 형제예요? 피는 못 속이야. 피는 못 속. 이 베드로가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베드로. 베드로는 생각만 해도 신기하고 이뻐요. 그렇죠? 저는 천국 가면은 베드로부터 만났어. 그때 왜 배에서 뛰어내렸어? 물어보려고. 믿음이 그렇게 되네. 정말 안드레 봐요. 안드레. 안드레는 예수님이 나올 때 혼자 나온 적이 없어요. 확 될 거나.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어요? 안 들어가죠. 적극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 따라다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분이다 하고 그냥 결심하면 선택해버리고 그냥 결단을 내려버리고 하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지 않아요. 결단하는 인생은 결단하는 결심하는 거예요. 여기다 올인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너무 잘했어. 안드레도 너무 잘하고 꼭 데리고 와. 이방인들도 또 예수님께도 또 데리고 이방인들도 저기 바울에게도 데리고 아이를 데려갔다 예수님에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아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도시락, 점심 도시락. 아이, 보리떡 다섯, 오병이요. 물고기도. 안드레가 이걸 가져갔어요. 누구에게로? 이거 가지고 가도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자기도 좀 멋쩍긴 멋쩍어. 이거 애 도시락인데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주님께로 가져가면 기적이 일어나. 믿음. 이 믿음. 이 안드레의 이 믿음은요. 기적을 불러들이는 믿음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갔잖아요. 주님께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어요? 안드로 랩서는요, 이거 모험이에요, 모험.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는 거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고, 다른 제자들이, 야, 야, 누구 놀리냐? 이거 갖고 어디 입에 붙여? 이거 가지고 어디 해? 그런데, 가지고 왔어. 예수님의 반응 보세요. 예수님 반응 보세요. 이렇게 자신 있어야 돼. 그거 딱 가지고 그거 딱 보고는 예수님께서 됐다. 먹이자. 바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 사람들이 앉으니까 야, 5,000명이. 도시락 하나 딱 들고 됐다. 됐다. 먹이자. 먹이자. 자, 좀 앉아. 앉아. 먹여보자. 먹여보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대단하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 그거 가지고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5천 명분을 먹여야 되는데 도시락 하나만 있어. 시도도 안 해볼 것이고 시작도 안 해볼 것이고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 못 해. 여러분들 신앙적인 영적인 세계에서 거짓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못한다는 거라며. 안 한다는 거. 왜? 예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거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거든. 그 사용해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못한다. 이거 갖고 하겠다. 이거 갖고 충분히 된다. 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분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이 능력을 사용해야지. 빌립처럼 살잖아. 빌립처럼. 빌립으로 사니까 다 굶어야 돼. 조금이고 모자라고. 안드레만 가, 안드레. 애들이 왔어요. 예수님 하실 수 있다. 우리 같으면은 그거 보고 5천 명 먹여야 되는데 요거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안 돼, 못 해, 원망, 불평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하는데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게 이제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 축사는 뭐냐? 감사 기도를 축사라 감사. 하늘 우르르 감사. 내가 바라고 필요한 것에는 중과 부족, 세 발의 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는 원망, 불평 나오고 못하겠다, 절망, 좌절, 포기, 낙심.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기뻐 나를 그걸 감사하다는 때 나한테 감사는 뭐냐 능력이에요. 감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감사는 능력이야 능력. 우리 믿음의 제일 최고의 적극적인 표현이라니까 감사. 감사. 사람들 간에도 여러분이 감사하는 게 얼마나 그래. 여러분 아내 손을 꼭 보여주고 한번 그래요. 조금 선물 하나 사가. 여보 감사해요. 진심으로 10년 동안 다 눈시도 사라질 거야. 마찬가지로 남편 손 붙들고 한번 얘기해. 당신 너무 고마워. 얼마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말이에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해요.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가 빠지면 기적이 안 일어나. 예수님이 커가지고 감사했어. 그리고서는 바로 떡을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줄어들지가 않아요. 5천명을 아이들 여자 앞에서 약 15,000명을 다 주고도 그들이 조금만 달라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주라고 그랬어요? 조금씩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원대로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원대로 여기 더 줘. 더 줘. 응? 더 줘. 응? 다 나눠주고도 부스러기만. 할렐루야. 이성적이고 똑똑한 빌립. 우리는 어쩌면 왜 그리 똑똑해요 우리. 너무 똑똑해. 너무 이성적이야. 하나님 보실 때 아유 똑똑하다 머리 쓰다듬어 주실까 아니면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아니 예수님 먹고는 살아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야죠. 숫자도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뭐래. 그럼 넌 그렇게 살아. 네 믿음대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나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아. 의식주의가 안에서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살게 돼 있다. 너희들은 오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주시린다. 이거 믿으면 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그런데 우리는 뭐 항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 그 걱정하잖아. 그럼 그 걱정하고 살아요. 그게 네 믿음이니까. 중요한 거기서 감사가 안 나와. 그래서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믿어드렸더니 이 모든 것을 도와줘 주시리라. 이것이 막 되어지니까 감사가 막 나오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지. 빌립으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못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다 굶겨서 보내야 돼. 안드레가 그거라도 우리 예수님 하실 수가 있어. 예수님 능히 하실 수가 있어. 지금 너무 초라해. 조금 거시기해. 그런데도 갖고 와가지고 그 예수님께 이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 축사하시.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신 예수님. 여러분 못나고 비천하고 모자라고 뭐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아 괜찮아. 어린아이 어린아이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콤부둥그 도시락 오병이란 거 대단한 것 같아. 애들 꼼지락꼼지락 만진 그거 땜부둥 거 그거 어린애서도 우리를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성도들 밖에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다들 쳐다봐요. 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데 이건 그것도 주님께서는 감사. 됐다. 훌륭하게 쓰임만. 여러분 비하하지 말아요. 비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자녀나 절대로 폄하하지 마. 교회를 절대로 여러분 비하시키거나 폄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그것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이거 가지고 5천명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이 역사 능력을 오늘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이 임한다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실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야 좀 기적도 좀 일어나고 하는 체험하는 거지. 5천명이 있으니까 5천배야. 거기 만명이 있으면 만배가 일어났어. 천만명이 있으면 천만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게 믿어야죠. 이게 천국 경제가 하나님 나라의 섭리야. 이거 인간의 경제는 더하기 나누기 빼기 이거밖에 없어. 거기서 결론이 뭐냐? 못합니다야. 이거 작고 부족해 항상.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는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이 수반돼서 들어가기만 하면은 30이 60이 100배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원하는 믿음의 분량이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 기적이야 그랬어요. 남의 기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성경에 있는 지금 신화가 아니에요.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된다. 내 것이. 내가 안드레처럼 한번 해보자. 적어도 주님처럼 내가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보자.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 다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요 하나님은요 오병이의 역사가 맨날 일어나도 하나님 모자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뭐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쓰면 하나님의 세상에 쓰면 모자라고 모자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영하시는 세계의 법칙은 뭐냐 쓴 대로 채워지고 쓰면 더 채워지고 몇 배로 더 채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이런 믿음 갖고 한번 해보자고.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그런 기적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나도 체험하고 소유해서 안 그렇죠. 나도 어딜 가서라도 빈들과 같은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 우리 갖고 갈 게 뭐가 있어. 떡을 어떻게 가져가. 그걸 다. 어떻게 가져가. 믿음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제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셔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